남조선 노동계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괴리 당국의 반인민적 악정의 항구에서 정파업의 연이어 떨쳐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산별노조들로 구성된 량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대표자들이 성과지원봉제, 강제퇴출제를 비롯한 괴뢰당국의 노동악정을 반대해서 9월 말부터 최대 규모의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1일 공공금융노조를 주축으로 대규모의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작된 공공노련의 총파업을 발화점으로 해서 23일에는 금융노조가 5만여 명 노동자들의 참가하에 집회를 가지고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24일에는 화물연대가 대기업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괴뢰당국의 반노동 정책을 반대해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26일부터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 협상에 불성실하게 나오는 업체의 부당한 태도에 항의해서 전면 파업에 나섰습니다. 철도노조와 서울 부산 지하철도노조도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를 목적으로 하는 성과지원봉제 도입의 철회를 당국에 요구하며 27일 일제히 총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노조도 파업 출정식을 가지고 투쟁을 시작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의료기관들이 속한 보건의료 노조도 28일 아침부터 여기에 합세에 나섰습니다.